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소망들 다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미국 시민들에게 올해의 재테크 전략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저축을 늘려라. 둘째, 빚을 갚아라. 셋째는 세금을 줄여라. 넷째, 건강을 챙겨라. 마지막 다섯째는 장기 투자를 계획하라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섯 가지 모두 흔히 들어오던 특별한 전략이랄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죠. 그런데요, 사실 CNN 방송이 이 전략을 제시한 게 꼭 10년 전 200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하면서도 기본적인 전략을 따르고 실천한 사람들은 그 후 1년 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무림고수의 비법이라는 건 사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언제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하는 법이죠. 다만 한 가지,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라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통용된다는 이 말만큼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중하면서도 과감하라. 그래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2탄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2016년 경제와 재테크 흐름을 전망하고 투자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글쎄, 저는 뭐 미국 금리 인상이나 뭐 그런 변수 생각했을 때 투자를 잠시 좀 쉬는 게 상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부동산도 계속 하락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되게 이제 불안할 때니까 좀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해서 목돈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은가.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좀 했는데요. 별로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올해 펀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이제 막 고정수입이 생긴 사회초년생입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한 펀드를 하나 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가입한 펀드가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천이라든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작년의 재테크 시장은 어땠는지 주로 짚어봤고요. 오늘은 세 분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차례로 모셔서 올 한 해는 어떤 금융 상품들이 유망할지, 그리고 이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지, 이런 경제 이야기들까지 두루두루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실 분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새해 올해 첫 출연자세요. 아, 영광이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신 건 그 뭐 올 한해 저테크 전망해 주십시오 하면 뭐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저희는 이 종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테크 여러 상품 중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전망하려면 올 한해 경제가 어떨지를 알아야, 네, 올 한해는 재테크고 뭐고 뭐 일단은,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런, 네, 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올 한해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트렌드라는 표현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되고요. 거의 이제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 산업의 주축이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 나쁜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잘하는 기업이라든가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흐름에서도 좋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체적인 산업이나 이런 흐름들은, 네, 좋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네. 기업이나 업종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아져서 네. 잠깐 동안 여기가 잘 되다가 또 여기가 잘 되고 이렇게 네. 잘 되는 것들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네. 그건 못 쫓아간다는 뜻이네요, 다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렇고. 생기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 주축 산업들도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예. 이제 큰 사업이라고 할 때 중우장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조선기계, 철강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이 2015년에 있었고 2016년에도 그런 흐름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네. 뭐 게임 그리고 작년에 히트를 쳤던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이어갈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 경제 분야에서 제일 큰 변수. 이게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은 어려운데 이게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시 한번 설계도 짜셔야 됩니다 하는 네. 변수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년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많았었고 예. 올해도 그것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보다는 유가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석유? 네. 왜요? 지금 석유 쪽에서 거의 치킨 게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석유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셰일과의 진영과의 싸움이 한 건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러시아를 계속 제어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어하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 재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석유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을 계속해서 낮게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동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재등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이란이 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나 여기서 석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패권을 주기 싫은 사우디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낮은 유가를 감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유가는 계속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흥국 쪽에서 좀 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네. 거기에서 재정을 상당히 충당하는 국가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미국의 물가 상황들 영향을 받을 거고요. 금리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 상황들이 내년 상반기 쪽에서는 가장 알겠어요. 주목해야 될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제작진들이 사전에 좀 여쭤봤습니다. 그 곽상준 부지점장께서는 그럼 올해 한 해에는 뭐가 제일 유망할 걸로 보십니까? 100만 원이 있으신데 비상금이 딱 하나에 투자한다면 어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식형 펀드라고 답을 주셨어요. 네. 주식형 펀드 그냥 은행 가서 주식형 펀드 주세요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종류도 많고 사실 너무 뻔한 상품이라서 이걸 네. 말씀드리기가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저희는 뭐 네. 많이 오르기만 하면 뻔한 상품으로 괜찮습니다. 네. 네, 내년도 전망이 오히려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천명을 한 상태 아닙니까? 얼마나 올릴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국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국내 금리가 내려가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예. 사실 경기 상태만 보면 나빠진다면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건데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여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네. 오르면 오르라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네. 국제적인 상황들이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뒤집어보면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 가격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예. 채권 시장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5년 부동산 자산 굉장히 좋았는데요. 결국 그게 금리와 대출이 엮이면서 좋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도 2015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데 주식이 그러면 비싼 자산이냐? 아, 그렇지 않다. 저렴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주식 자산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예, 주식을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시는데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주식이라는 게 기업입니다. 네. 예, 기업에 대한 투자인데요. 사실 2000년 이후 한국 시장에서 보면 기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개인들은 2000년 이후로 점점 어려워졌고요. 기업들은 네. 물론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은 개인들한테 안 오고 기업들한테 간다. 그러니까 네. 항상 체감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예. 그 불평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또 이제 투자의 발상으로 하면 그럼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네 이런 생각도 하자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중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이나 세상을 보면서 생각은 생각대로 해야 되겠지만 재테크는 또 재테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형 펀드 중에는 그럼 저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형도 있고, 네. 말씀하신 중후장대 산업 주요 종목들 뭐 대기업군에 네.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또 뭐 중소형주 뭐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오 쪽에 특화해서 네.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공모주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굳이 어떤 걸 네. 괜찮다고 보시나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섹터를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갑자기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한다고 메시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메시는 과거부터 메시였고요. 메이저리그에 간 유현진은 과거부터 유현진이었어요. 네. 즉 잘하는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선수들이 있는 쪽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전문의를 찾아내서 예. 전문의한테 내 병을 맡기고 고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펀드를 예. 잘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니까요. 좀.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식형 펀드라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예. 드리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걸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아니 네. 그러면 뭘 보고 펀드를 고른다는 겁니까? 네. 주식형 펀드 주세요 하면 워낙 종류가 많으니 네. 마치 슈퍼마켓 가서 과자 주세요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중에서 뭘 고르냐인데 네. 뭘 보고 골라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판매점에 가서 판매자가 추천하는 상품 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네네. 근데 예. 사실 음식점에 가서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좋은 걸 추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많이 준비한 걸 그 추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식재료 많이 남은 거. 예, 근데 예. 이제 이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말만 다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판매자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면 이제 그 투자의 그 귀재라고 하는 투자의 전설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들고 이제는 외국 사람입니다만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따집니다. 그 회사의 10년간의 데이터. 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이저리그의 유현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쌓아놓고 된 거거든요.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랜 기간 잘했던 사람들이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의 선수가 앞으로도 프로가 되는 거지 갑자기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펀드를 잡으실 때는 첫 번째 과거 뭐 3년에서 5년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간에 수익률이 좋은 그런 펀드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수익률이 좋은 게 미래에도 좋다. 네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현재 좋은 펀드들을 찾거든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수익률이 좋은 거를 이렇게 내밀기가 좋아요. 현재 수익률이라는 네. 게 과거 6개월이나 과거 1년 수익률 아니에요? 네네. 보통은 그렇게 하죠. 네.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당장 수익률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최근 뭐. 3개월, 6개월이? 네네. 뭐 2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시해주면 구입하시는 입장, 그러니까 그걸 그 가입하시는, 예, 가입하시는 분 입장은 굉장히 흔쾌하게 가입하기 좋죠. 그런데 그게 지수의 고점이거나 그 수익률의 고점일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과거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버는 게 과거라는 겁니까? 최근 6개월도 과거잖아요. 네.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3년, 5년, 네. 네, 그러니까 길면 10년. 그 아주 튼튼한 소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은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도 그렇게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네. 그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길면 길수록 좋죠.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사람의 과거 데이터가 오래도록 좋았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과거 것이죠. 5년에는 다른 펀드보다 좋은데 네. 최근 6개월이나 최근 1년은 과거보다 안 좋다. 네. 그러면 그건 좋은 펀드입니까? 안 좋은 펀드입니까? 오히려 그 진입하기 좋은 찬스일 수가 있죠. 오히려? 네. 반대로 과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최근 6개월이 좋다거나 그러면 네. 이 친구 정신 차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시세 흐름을 또는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펀드를 그러면 좀 긴 과거 5년치 이상 네. 긴 히스토리를 보고 고르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운용자가 잘해도 회사를 바꿔서 딴 데로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야구도 잘하면 스카우트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잘하면 스카우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도 꼭 한번 체크하시는 게 유의사항 그러니까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도 친구들은 어디 회사 옮기고 그러면 나 이거 옮겼어 전화하는데 네. 펀드 매니저도 좀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자라도. 아, 네. 고지가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우편이 오고 이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우편으로 와서 뜯어봐야 자세히 네. 봐야 옮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피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예. 서로 좀 인사 좀 하고 살면 좋겠네요. 펀드 매니저들하고도. 네. 예.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투자는 별로 하진 않고 그냥 예금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바꿔볼까. 아, 너무 이율이 낮으니까요. 자세히 모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맡기면서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펀드에다 한번 맡겨볼까 생각 중이에요. 수익률이 좀 높은 쪽으로. 주식 투자 좀 했어요. 음식료 쪽이나 화장품 쪽 수익률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난 정도에 한 5%. 새해에도 의료 쪽이나 아니면 제약, 화장품 쪽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했었는데 수익률은 안 좋았어요. 코스닥 위주로 했었는데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 새해에는 달러 쪽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난다고 들어서 그쪽 관심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고요. 그쪽으로 투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앞에서는 올해 주식형 펀드가 유망할 것 같다는 전문가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올해 주식시장은 그럼 어떨지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김학균 투자분석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2016년 주식시장 전망하기 전에 작년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이제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작년 주식시장은 뭐 요약한다면 어땠습니까? 뭐 지지부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증시가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대략 뭐 한 205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가 가면 좀 잘 못 올라가고 한 또 1800포인트대로 떨어지면 더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하는 네. 우리 증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좁게 움직였던 적이 없었는데요. 작년 역시 비슷하게 종합주가 지수는 4년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글로벌하게 보면 뭐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회복의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 그 힘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작년에도 상반기에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 때 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서 상반기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이 금리 올리고 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나라들과 우리 증시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한국이 좀 선전했습니다. 전 세계 한 90여 개 정도 주가 지수가 있는 나라들 비교해 보면 한국이 한 20위권 정도가 되니까 네.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만은 신흥국들 굉장히 불안한 신흥국들이 많이 나오면서 떨어진 나라들도 많았는데 네.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덜 떨어지는 데서 위안을 찾으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뭐 전체적으로 한국이 선전했던 한 해로 평가할 있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한국은 한 전교 20등 정도 하는 네. 뭐 그런 나라가 될까요? 그래서 선진국이 요즘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을 보면은 글로벌하게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요. 예. 이제 중국이 고성장을 할 때 우리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려서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원유 시장도 지금 과잉 공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게 신흥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예. 원자재 보유한 나라 예. 상대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경기는 괜찮았는데 지금 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미국을 보더라도 내구재 비싼 것들 사는 거는 자동차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덜 사고 있고요. 예. 이제 소소한 소비를 하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좋았고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신흥국 시장은 부진했는데 뭐 한국도 굳이 따지면은 조금 이제 제조업 부진의 여파를 몇 년 동안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게 하는 시험 문제에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나 뭐 원자재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정답을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가 선진국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예, 뭐 시장의 인기란 게 사실 돌고 도는 건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 쪽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6년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변화가 있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가 지수라는 게 만들어진 게 7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제 뭐 펀드에 가입하시건 주식을 사놓으시건 주가가 좀 그 시간 두면 올라가는 강세장이 네. 역사적으로 한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느낄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중동 건설붐, 오일머니가 들어올 때 강세장이 있었고 또 80년대 후반에 3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 가치 있을 때 또 주식이 좋았고요.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고성장할 때 한국이 그덕을 보면서 주식이 좋았는데 네. 내년에도 이제 실물 경기 자체가 그렇게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길 좀 힘들 거라고 보면은 주가 지수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도 기존의 박스권에서 벗어나긴 좀 힘든 거 아닌가 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금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바깥에서 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네. 경기가 좋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좀 불때서 해보자 이거는 여전히 잘 안 되는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수가 5천만이니까 예. 뭔가 이제 한국의 내수만으로 이제 기업이 돈을 벌고 경제가 활력을 찾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강력한 대외 성장 엔진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좀 잘 적응을 했을 때 시장이 좋았는데요. 네. 지금 뭐 나라 바깥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2016년에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가 되면 좀 많이 오르겠다. 네. 기대해 볼 만한 변수도 있을 거고. 야 이런 일 벌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또 위험 변수도 있을 텐데 각각 네.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겁니까? 긍정적인 점은 이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실 주주들을 좀 홀대했죠. 돈은 많이 벌어도.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주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홀대를 하면서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2014년 정도부터 조금 이제 그 기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 늘리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좀 돈이 있는 기업은 자사주도 사는데 뭐 이런 식의 행동이 과연 좋은 거냐 한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사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좋은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네. 주주 환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또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좀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뭐 투자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탈락이는 조금 힘든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예. 신흥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것도 이제 우리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위험 요인은 기업들의 재무 위험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그동안 또 중국이 고성장할 때 이제 중국 고성장을 기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뭐 중무장대형 산업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네. 내년에 이제 증시에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증권사에 계신 투자 분석 부장을 모신 이유는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 저 투자에도 좀 직접 도움을 받고 싶어서 모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라고 여쭙게는 너무 노골적이고. 그래서 항상 여쭙는 게 어떤 업종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업종은 피할까요? 이런 질문 드립니다. 네. 예. 뭐 크게 보면은 뭐 글로벌하게 경제가 내년에도 썩 그렇게 좋아지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덜 타는 소비재들. 지난 몇 년 동안에 한국에도 먹고 마시는 종목들은 비교적 주가가 괜찮았는데요. 경기 비탄력적인 소비재가 그래도 내년에는 좀 나아 보이고요. 내년에도.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만 파는 것보다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과자 만드는 회사,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은 예. 내년에도 좀 그런 종목들이 더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2016년에도 그렇습니다. 2016년에도요.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나라가 잘했던 중우장대형 기업들. 중공업 기업들 이런 쪽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긴 했습니다만은 주식이 바닥을 칠 때는 굉장히 험할 정도의 이제 충격이 한번 있고 나서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중우장대형 산업 주가도 업황은 좋지 않지만 주가는 싸졌지만 올해 한 차례 정도는 더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네. 그런 걸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화장품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음식료 업체들도 우리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좀 좋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돈 벌기도 어렵고 네. 사실 뭐 크게 깨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봐야 뭐 주가가 2000 부근에서 움직였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배당이 가진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시세 차익이야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매년 1%, 2% 배당이 쌓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장기 투자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업종을 불문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도 올해 유망한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려면요. 네. 실제로 한 1년 전,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뒤늦게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쪽에 투자하려면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올 한 해는? 저는 올해 해외 투자는 뭐 길게 보고 나눠서 투자한다라 그러면 사실 뭐 계속 하시면 되는데 네. 올 한 해만 놓고 본다 그러면 해외 쪽을 저는 해외 쪽이 오히려 더 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신흥국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과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가 외환위기 맞기 전에 3년 약세장이 있었는데 네. 위기가 닥치면서 주가가 한꺼번에 또 충격이 있으면서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신흥국은 뭐 중동, 뭐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내년도에 좀 충격이 올해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선진국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주가가 7년 연속 올랐습니다. 7년 연속 올랐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반영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어허. 뭐 이렇게 신흥국도 안 좋고 선진국도 안 좋다 그러면 한국도 좋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는 지난 3, 4년간 다른 나라가 올라갈 때 못 올랐고 네. 또 해외에 투자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한국 주식이 조금 싸졌을 때 오히려 우리 주식을 한번 사보시는 게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성과가 올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기다리고 한국 주식 갖고 있었으면 오르기 직전에 팔지는 말자. 예, 조금 네. 감내하고 참으셔야 될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가 좀 어렵네요, 내년에는. 그렇다고 한국 주식 정말 좋습니다라는 말씀도 뉘앙스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식은 성장이 없으면 예. 주가가 많이 싸지게 되면 그게 가치보다 낮아질 때가 투자의 기회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내년엔 굳이 나라 밖에서 눈을 돌리기보다 한국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올해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올 한 해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할 것 같으나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연말쯤 한번 또 모셔서 얼마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판단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자꾸 또 반성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도 하고 해야 또 우리의 재테크하는 마인드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DB 대우증권의 김학균 투자분석부장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뭐 들어보니까 선진국은 경기나 뭐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추세인 것 같은데 신흥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좀 더 위험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해외 선진국의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지 위주로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좋습니다. 한 50배 났거든요. 작년 말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 위주로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 많이 좀 주가 못 갔던 것들 주가 낮은 상태에서 좀 사면 재미 좀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투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스펙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이 나기도 하고 조정도 있었는데요. 나름대로는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새해는 일단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요즘에 ETF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그런 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오늘은 2탄으로 새해 투자해 볼 만한 좋은 상품들 하나씩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KB국민은행의 신동일 대치PB센터 부센터장 모시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죠. 그 속에는 또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뭘 좀 조심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해에는 중국 증시가 정말 가끔씩 깜짝 놀라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전엔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만큼 크게 움직였는데요. 이게 그 중국이 이렇게 급하게 널뛰기를 한 걸 그 당시에는 이게 중국에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오를 때는 이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큰 틀은 이제 중국 정부가 고속 성장기에서 이제 중속 성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네. 또 작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그 신용 잔고가 급격히 축소된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때문이었다. 네. 정책에 시장이 과도하게 좀 깜짝 놀란 영향이다. 네. 그 내부적으로는 뭐 큰 문제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발견되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나면 이제 뒤늦게 발견되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많은 부분을 좀 안정화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이제 2016년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사실 중국 경제는 중국의 무슨 어디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대상으로서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만, 투자를 직접 안 하더라도 중국 경기에 우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또 어떨 것인지, 이거는 재테크 측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올 한 해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는 어떤 게 좀 변수가 되거나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제 2016년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연착륙을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큰 리스트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유가가 30불대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중동 자금이 좀 이탈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중국의 경착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연착륙, 경착륙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2015년 하반기가 그렇게 주가가 20-30%가 급락되는 게 이제 사실 시장에서 가장 안 바라는 경착륙이라고 중국 금융시장에 뭔가 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걸 경착륙이라고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유가라든지, 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 가는 거를 가장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면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예, 유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사실 유가가 이제 30불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중국이나 이제 그쪽에 투자됐던 중동 자금이 이제 이탈 가능성이 크고요. 왜요? 왜요? 자기네 나라에 뭔가 저 로스가 생기니까 그런 건가요? 예, 사우디라든지 오펙국들이 그 자금을 회수하는,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예. 그동안 국가를 운영했는데, 네, 석유값이, 그렇죠. 워낙 떨어지니까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돈 어디 있지 생각해 보면, 그래, 중국에 투자해 놓은 거 저거 빨리 빼라. 우리, 네, 국민들, 예.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네, 수요로. 예. 그리고 또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면, 예. 그런 것이 결국 이제 그 중국도 소비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움직이는 걸 좀 보고 계속 떨어진다 싶으면 중국 투자도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에서 종목을 뭐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여쭙기는 좀 어려워서요. 전체적으로는 중국에 투자한다면,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뭐 다양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에도 뭐 상당한 다양한 업종들이 있으니까요.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업종이 지금 뭐 괜찮다고 보십니까? 투자 접근에서 보면 지금 이제 금융기관별로 사실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본토 시장이라든지,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앞으로 중국에서 그런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 1등주를 좀 선별을 해서 분할 매수로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 회사 중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아하, 아하. 예, 그런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할, 트렌드를 주도할 1등 주식을 좀 발굴을 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을 찾아보자.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두 명인데 자녀를, 예. 위해서 10년 투자를 한다면, 예. 뭐 샤오미라든지 알리바마 같은 그런 주식을 장기 투자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네. 중국의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는 주식 종목 이외에 또 다른 좀 투자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일반 고객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투자를 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직접 투자보다는 그 중국 쪽의 그 우량 기업 예를 들면 이제 고배당을 주는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걸 좀 추천하고 싶고요. 차이나 H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적립식이라든지 이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H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그 H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뭐 ETF 상품 같은 겁니까? 아, 펀드 상품이 펀드 있습니다. 펀드 상품이에요. 네. 예. 거기에 가입하면 중국의 주가 지수가 10% 오르면 내 돈도 10% 늘어나고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과 그냥 우리나라 주식이나 혹은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후보로서 다양하게 고려할 텐데 네. 그것보다는 중국 주식이 좀 낫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좀 특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혹독한 시련을 당한 만큼. 앞으로 뭐 그 내년 이후에 중국이 점진적으로 회복한다고 봤을 때는 예. 당연히 이제 그 국내 시장 대비해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도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 당장 이번 달부터 좀 투자를 생각해 보자 하는 분도 있지만 야 요거는 좀 확인해 보고 나는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좀 안전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접 투자 하는데 이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환 리스크거든요. 예. 예, 환이 이제 해지가 안 되다 보니까 환율에 이제 노출이 돼 가지고 그 말은 위안화를 우리가 사서 예, 사서 또 거기서 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환율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펀드 손실 환율 손실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초보 투자자라면은 그 펀드 쪽으로 하면 환 해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 이제 직접 투자하시더라도 사실 뭐 묻지마라든지 여러 종목에 나눠서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종목을 좀 분석한 다음에 네. 전문가 상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샤오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주로 이제 넓게 보면 IT 업종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IT 업종 말고도 또 다른 기업들도 많잖아요. 자동차 업종도 있고 네, 뭐 그렇죠. 또 오프라인 업종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보험이라든지 이제 예. 금융주도 조금 장기적인 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중국 투자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환율, 네. 위안화의 움직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는 것, 그것 정도만 고려하면 됩니까? 아니면 워낙 중국이 또 이제 폐쇄적인 나라니까요, 아직은. 네. 또 갑작스러운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뭘 좀 조심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장상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종잣돈이 만약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3회에서 한 5회 정도 예. 좀 분할 매수로 하는 게 어디까지나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눠서 사자. 예. 네, 그리고 내년에도 결코 이제 서두르는 투자보다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하고 유가의 흐름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좀 점검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목표 수익률 5%로 잡되 조금 분할 매수를 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 5% 목표 하라고 하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은 또 오래 묻어둬도 5%도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서요, 사실은. 네, 그런 네. 경우는 이제 2015년을 돌이켜 보면 예. 사실 마이너스 20%대 손실이 수두룩했거든요. 예. 그걸 되돌아본다면 5% 정도만 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부터 해외펀드 비과세가 이제 3천만 원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게 그 이자소득세가 15.4%가 사실 면세된다고 보면 펀드에서 사실 15.4% 올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익 본 부분의 15.4%를 세금으로 떼다가 올해부터는 예. 안 떼는 부분이 생기니까 예, 비과세니까 그 예. 부분을 이제 그 중국 등 해외펀드 투자 시에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해외 투자를 안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투자해도 수익률 충분히 나오면 사실은 뭐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네.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공부를 안 하고 투자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질 거고 그 차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셔서 여쭙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신동일 대치 PB센터 부센터장과 함께 중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떤 게 변수가 될지 투자는 어떤 걸 좀 고려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테크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지난 금요일에는 금융상품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2015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오늘은 올해에는 어떤 상품들이 유망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올 한해 투자하실 계획이 있는 모든 분들께 적절한 참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손경제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아이템, 청취자분들께 도움되는 소식들 많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